조선 해방 72돌째 즈음에서 알렉산드르 미나예브 주조 러시아 연방 림시대리 대사가 16일 요네를 마련했습니다. 요네는 신홍철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진 주재 러시아 연방 총영사관에서도 조선 해방 72돌째 즈음에서 요네를 마련했습니다.